나 이렇게 뒤흔들어 now 얼마나 잘났길래 툭 건드리고 뒤로 물러 now 다물다 빠진 꿈처럼 나를 뱉어버리고 사랑 그 끝까지 건 up down down down 네가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나에게 뭐라고 apart 하기 찢겨진 내 맘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 난 통통각 나버린 우리 사랑 내 깊어진 이 상처 가장 슬픈 건 I ain't with you Fix my broken heart Back to open up 나 괴롭히지 말어 난 떨어지지 않어 널 떠나지도 않어 I'm going crazy crazy 난 쓰러지지 않어 girl You know I gotta take it back 난 너를 알아 I stay 네가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